제2동포 인터넷 신문 민족통신이 25일 언론 탄압하는 국보법을 폐지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그래서 북부 조국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보안법은 유례 없는 악법으로서 철폐되어야 하며 이것은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